너의 여전한 눈빛은 다가온 이별을 나까지도 눈치 못채게 해. 내가 먼저 너의 손 잡아놓고 가야 한다 말하면 넌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다시 올 거란 말. 내가 너였다 해도 믿기지 않을 것 같은데. 이 모래가 떨어져도 시간이 줄어들어도 되돌릴 수 없대도 It's okay, okay. 모래가 다 떨어지고 시계가 멈춰버려도 쌓여간 추억만은 네 곁에, 곁에. Baby 너무 슬퍼하지만 우리 이별은 잠시뿐인 거야. I promise that I'll come back to you. 걱정 마. Nothing without you. 모래들의 눈물이 닿으면 굳어버렸어. Yeah. 다시 만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. So baby, don't let yourself hide. 또 내고 싶지 않아 너를 고 싶지 않아. Yeah. 지금 이 시간도 계속해 멀어져만 가. 주춤을 붙잡아봐도 결국 끝이 나겠지. 하지만 종착역과 출발역은 같은 걸 우린 다시 만날 운명. 이 모래가 떨어져도 시간이 줄어들어도 되돌릴 수 없대도 It's okay, okay. 모래가 다 떨어지고 시계가 멈춰버려도 서여간 추억만은 네 곁에, 곁에. 참 고마워 네 기억들은 날 웃게 시작할 때.